찬송의 아침 신현미 집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직장에서 퇴근을 하는 딸을 픽업하기 위해 버스 스테이션을 갔습니다. 금요일 저녁 퇴근길에 딸의 모습은 조금 지쳐있는 듯합니다. 차에 오른 딸아이가 옆자리에서 처음 꺼낸 말은 키들은 얼마나 더 놀아야 놀았다고 하는지 모르겠어 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소리? 짧게 되묻는 내 말에 답하는 딸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그동안 2주에서 한 달간의 긴 휴가를 지냈으면서도 화요일이 공휴일이라고 월요일을 또 휴가를 내는 직원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순간 어떻게 판단을 해줘야 할지 망설여집니다. 그러게, 이제는 본격적으로 새해의 일을 시작해야 할 텐데 말이다. 은근슬쩍 딸아이의 편을 들어줍니다. 노는 것은 나도 좋은데 한 주간의 직장생활을 하고 지쳐있을 딸을 격려해주기 위해서 속없는 말을 했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학교들이 새학년을 맞이했고 새내기들의 사회생활도 시작되었지요. 올 한해 힘차게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길 소망하면서 오늘 찬양 담대하라로 시작합니다. 두 번째 곡입니다. 내 갈급함. 내 한 가지 소원.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다시 한번. 거룩하신 주님께 나오라. 나의 가는 길. 너에게 이름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은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 너희로 내 안에서 사랑은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에게 이름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은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누리게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 안에 한번 외쳐 부르니 예수. 영원히 그곳에 일을 행하리.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